아멘 할렐루야. 오 예수님, 진리를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사역자로, 어떤 종류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주께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며 그 일에 감당하게 하시 주님의 그 젊으신 사랑 때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신을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눈이 향한 그곳에서 저희들을 사역자로 불러주고 하셨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향한 곳을 향하여 저희들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 유럽단에 주님의 교회들이 다 사라졌고 아버지의 그 이름이 높여져야 될 그 땅이 이제는 교회들이 없어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애통해 하시고 마음을 아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성신도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세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세미들 가정에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미를 통하여서 전사 사무장이 하나님들을 낙근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수정할 때 저희들이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직 사랑하는 그 죽어서 가는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복음은 눈밭을 눈뜨게 하고 억압된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해를 선포하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목사님 자리에 서셨습니다. 아버지의 그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더해주시고 그를 도와야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늘 준비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영적으로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그 말씀에 주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가 설교할 때마다 죽어져 가는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눈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된 아버지 사역자인 줄 압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가서 어쩌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이제 6월입니다. 2018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했는데요. 또 이제 무더운 여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혹은 누가에 따른 복음, 누가가 검증하고 확인하고 조사했었던, 그리하여 그가 특별히 데오빌로에게 주었고, 그러나 데오빌로에게만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을 알게 될,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할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준 누가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두 시간 동안 보았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상징으로 물로 침례를 베푸는 일,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면, 나 뒤에 오실 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그분께로 인도하는 역할일 뿐이다. 내가 바로 그 구원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이제 장면은 바뀌어서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3장 21절부터 4장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작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누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길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같은 사건이지만 조금씩 좀 다르게 혹은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자, 누가 침례 받았죠? 회개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리는 세리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혹은 하나님께서 받음직하신 것, 혹은 정말 살아있는 회개, 그리고 그 회개는 실제적이고 단순해야 한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얘기들이죠. 백성이 모두 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시게 되면요, 마태복음 3장 13,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렸다라고 하는 음성에 대해서는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에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100% 다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제 말씀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범상치 않는 분이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요한의 마음속에 내가 준비하고 있던 분이 이분인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에게서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닌 거였습니다. 그 요한이 말렸습니다. 제가 도리어 랍비에게 이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랍비께서 어떻게 저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도 역시 나오는데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누가복음도 그러하고 마태복음도 그러하고 마가복음도 그러하고 하늘에서 들렸다라는 음성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은 정말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씩 자기가 더 본 것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기록은 다를 수 있겠죠. 그것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조금씩 나타나는 어떤 기술의 표현의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지요?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에,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때 요한이 계시를 받았죠.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한 자에게 침례를 주라. 그런데 요한은 그 계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 받았습니다. 이제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하신 그분이 그가 본 천사죠. 그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셨을 때 요한은 직감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필요했죠. 이분인 것 같은 그 영적인 것을 요한은 깨달았지만,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계시를 전하고 나에게 명령하였던 그 천사가 말하기를, 언젠가 그가 너에게 찾아와서 침례를 받게 될 때 너는 이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침례를 주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는 영적으로는 확신하였지만 여전히 정말 이분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안에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이 드디어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침례를 왜 받으셨겠습니까? 우리가 믿기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실 것이 없으므로 침례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셨습니까? 예. 예,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침례받는 것을 허락하라, 그렇게 함으로 의를 이룬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그 옳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에게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아,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그것을 보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하게 되죠. 예, 뭐 그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침례를 받으라고 보는. 예,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침례를 받으라. 예, 맞죠. 이것이 순종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의 편이 있었습니까? 회개를 전하는 이 사람 편이 있었냐 말이죠. 아무도 없었죠. 마치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단 한 명의 엘리야가 서로 대결하여 싸우는 것처럼 세례 요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두와 싸웠습니다. 당대 정치 지도자와도 싸웠습니다. 왜? 정치 지도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죄를 세례 요한이 고발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 결국 죽었죠. 자, 제사장들은 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예언하고 팔았단 말입니다. 모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했죠. 그뿐입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다못해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이럴 것 없이 모든 백성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세례 요한 편에 있었습니까?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역사를 선포했을 때에 그들 중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세례 요한 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혹은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합니다. 바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지요. 그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온 세상과 싸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높아지고 굽어지고 휘어지고 이 땅이 이렇게 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온 세상과 싸운단 말입니다.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번번한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옷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고 좋게 표현하면 기인 같고 그냥 그는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 주고 부자 됐단 말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베풀고 먹을 것 넉넉하게 얻어먹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집 한 채 얻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광야에 있었고 그는 여전히 가죽옷 입었고 그는 여전히 메뚜기와 석청, 돌꿀 먹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전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처럼 너희도 찢길 것이다.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이런 말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 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다렸을 뿐.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아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죠. 다만 한 가지 더 증거가 필요했죠. 비둘기. 그건 광야에서 나에게 사명을 명령하셨던 그분이 나에게 했던 얘기였거든요.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언젠가 그가 너에게 오셨을 때에 너는 그 성령의 비둘기를 보게 될 것이다. 직감적으로 요한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감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근데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옳죠? 침례 요한,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역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요한의 사역을 지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의 사역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역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한의 사역을 지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성령의 비둘기. 왜 하필 성령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까? 비둘기는 어떤 평화, 순결, 깨끗함 그런 걸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먹는 아주 고급 요리 중에 하나가 비둘기 요리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비둘기는 더러운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며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중에도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바치거나 할 때 저는 것, 눈먼 것, 이렇게 병든 것 바치지 말라고 했는데 더러운 비둘기는 바쳐도 된답니까? 비둘기 언제 바치지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 받고 할 때 그때 비둘기를 바칩니다. 그런데 더러운 새를 바친다고요? 아닙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는 비둘기를 관리하지 않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죠.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으로 시작된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시작된 개념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근데 성경 안에 평화는 뭡니까? 샬롬입니다. 외롭고 길었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위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럼 세례 요한이 천사입니까? 아니죠. 그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힘 안 듭니까? 세례 요한은 지치지 않습니까? 모두와 싸워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이후에 얼마나 그가 지치고 힘들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저는 정말 당신에게 충성했고 이제 나는 기진맥진하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장면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너의 사역을 지지하겠다.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로 그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이제 요한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은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에게 가고 선생님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점점 잊혀져야 될 것이고 후패해져야 될 것이고 그는 점점 승해야 될 것이다. 그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더냐. 내가 진짜가 아니고 저분이 진짜이시다. 그 말을 듣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누린 것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습니다. 평생에 모두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쓸쓸하게 또 자기를 떠나가죠. 진실하게 회개했던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샬롬,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화였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런데요, 그의 샬롬과 평화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언제요? 죽기 직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믿음을 버린 겁니까? 그런 모습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정말 전부 다 견뎠단 말입니다. 내가 전부 다 견뎌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맞지요?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데 정말 당신 맞지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그 샬롬, 그 평화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불신입니까? 그것이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지금 몰라서 마음이 흔들립니까? 아니거든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몰라서 마음이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정말 한 번 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신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앞에 엘리야처럼 감옥에서 죽음 앞에 선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고 이사야서 60장에 있던 말씀, 하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그 얘기를 요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는 것이죠. 그게 뭐죠?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이 필요했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샬롬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비록 죽임당하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루었음과 하나님의 평화가 나와 함께함과 이제 내가 죽어 하나님의 은혜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내가 안길 것에 대한 벅찬 소망과 감격으로 그는 기꺼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비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순종함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내가 당신께 가야 할 터인데 근데 이래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왜? 네가 침례를 베푸는 건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며 이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겠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심부터지요. 그러나 또한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점점 끝나게 된다는 시작점도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사역의 끝은 이 땅에서 마치 잘 나가던 기업이 쫄딱 부도나고 망해서 아이고 이제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비둘기를 통한 샬롬과 평화로 그의 삶은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치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말 번아웃 되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이제 들어와 쉬십시오. 당신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당신 애썼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좀 먹고 쉬고 좀 잠에서 쉬십시오. 좀 휴가 가지십시오. 마치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보았던 성령의 비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요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구운 떡과 물을 날라다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 세상 모두와 싸워야 했던 외로운 싸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수고하였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나도 그 뜻 가운데 너로부터 침례 받겠다.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를 통하여 요한은 알았죠. 이분이 맞구나. 그건 무슨 말이죠? 이제 내가 쉴 때가 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쉼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이제 사라져야 되고 그분은 더 앞서 나가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낳은 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흔들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므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제대로 달려왔다. 너는 지금까지 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히 달려왔다. 그 흔들린 것 주님 그거 불신이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린 것 믿음 없다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흔들릴 때 샬롬 하나님께서 친히 까마귀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그에게 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십니다. 샬롬. 왜 요한은 성령이 하필이면 비둘기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했을까? 첫째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둘째로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 용서한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